네가 너무 눈부셔 저 하늘의 별처럼 너를 갖고 싶은 걸 너를 내게 보여줘 너를 내게 보여줘 너를 내게 보여줘 너를 내게 보여줘 Baby get your dress up 차가운 나의 텐션 숨 막혀 오는 미션 따갑게 오는 시선 너무 빛이 나 눈부셔 특별한 너의 패턴 트렌디한 너의 패션 뜨거운 아이템 같은 걸 옷 놓칠 수 없어 Keep the secret Red vine의 기세 좀 더 딥하게 뜨거운 그 속에 숨길 수 없어 우리 운명 같은 걸 절대 멈출 수 없어 너를 갖고 싶은 걸 네가 너무 예쁘잖아 이제 나의 전부잖아 나의 맘을 뺏어 baby Can you get your dress up crazy yeah yeah 느낌이 좋아서 crazy 빠져들 것만 같아 별빛이 쏟아질 때 너에게 널 그려줄게 느낌이 좋아 so crazy 빠져들 것만 같아 별빛이 쏟아질 때 내 안에서 넌 잠들 수 있게 오늘 밤 decoration 숨 막혀 오는 모션 랜디한 잠이 맞춰 소환 난 견딜 수 없어 특별한 너의 패턴 trendy한 너의 패션 섹시한 아이템 같은 걸 옷 놓칠 수 없어 Keep the secret Red vine의 기세 좀 더 딥하게 백습 내 어깨 팔을 감싸고 무슨 좋은 건가 flash Give it to me girl 속삭여 뜨거운 그 속에 숨길 수 없어 우린 운명 같은 걸 절대 멈출 수 없어 너를 갖고 싶은 걸 네가 너무 예쁘잖아 이제 나의 전부잖아 나의 맘을 뺏어 baby Can you get your dress up crazy yeah yeah 우노 또 준비됐어 레디 액션 하이엔드 아닌 섹시되는 패션 차를 입고 양말도 다르실 것 나오니 햇빛은 외모에 가려지고 기분이다 왼쪽 손은 닥친 쇼핑백 너의 후광에 못 미칠까 소심해 미끄러질 듯이 step to you 난 classic hair dress up for you 숨길 수 없어 운명 같은 걸 멈출 수 없어 너를 갖고 싶은 걸 나를 갖고 싶으잖아 이제 너의 전부잖아 나의 맘을 뺏어 baby So crazy 빠져들 것만 같아 별빛이 쏟아질 때 너에게 날 그려줄게 느낌이 좋아 So crazy 빠져들 것만 같아 별빛이 쏟아질 때 내 안에서 너 잠들 수 있게